한 불빛 그늘에 숨어 사랑 잊고 살지만 울고 싶은 밤이면 당신 생각합니다. 진정 나 하나만 사랑한 당신. 강물 같은 세월에 나는 꽃잎이 되어 떠다니는 사랑이 되어 차가운 당신 모습 따라오네요. 떠다니는 슬픔이 되어